기다렸어요 아주 오래 벌써 이만큼이나 된 시간 기억하나요 우리의 작은 시계 태엽 감고 2초 둘의 시간 멈추지 않게 다시는 애매이지 않게 해요 내게 다신 없을 것처럼